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통 기독교 팟캐스트 정기판 돌아왔습니다.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1월 24일. 오늘은 화요일이네요. 평소보다 좀 늦었어요. 원래는 네. 지난주 토요일에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뭐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예. 제가 일정이 있어서 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미루면 좋죠. 네. 조삼모사라. 예, 지금 시간은 저녁 8시 반 정도 예, 됐습니다. 저는 T1이고요. 저는 조직신학과 종교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N1입니다. 신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말씀드린 시각은 이제 미국 서부 기준 시간이고요. 저희는 미국에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목회자이자 신학자로서 예, 과연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되나 이걸 고민을 많이 하고 예,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없어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없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네. 기존 분들을 잘 붙잡아두는 게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 같아요. 예, 우리 뭐 저기 근황 얘기 좀 잠깐 해볼까요? 네. 네. 우리 애너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교회 일이 일단은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그 네. 비가 많이 왔어요. 이 동네가. 그렇죠. 네. 비가 엄청 뭐 무슨 장마진 것 같이. 한국은 눈이 많이 왔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여기 산에 또 눈이 많이 있죠. 그렇죠. 네. 네, 비가 오면 산에는 눈이 쌓여 있더라고요. 네. 무슨 막 그 물 웅덩이가 막 도로에 막 생기고 하니까 그렇죠. 차가 고장 날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어쨌든 교회 지난 금요일에 네. 그 핑계로 교회를 안 갔어요. 네. 그러셨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네. 교회 금요일에 안 가고 집에서 좀 쉬면서 네. 아니 학교에 왔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좀 하고 집에 좀 늦게 가고 그렇게 여유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교회 일 빼고는 그냥 편안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평범하게. 예. 네, 네. 삶을 사셨다. 네, 평범하게 그 여권을 만들었어요. 여권. 네. 이 만료가 거의 가까이 와서 네네. 10년이 됐더라고요, 여권이. 아, 벌써 미국에서 공부하신 10년이 넘으셨군요. 2007년에 만든 여권이 네. 2017년이잖아요, 지금. 네. 5월에 만료가 되더라고요. 5월 8일에. 그러시구나. 그래서 여권을 어제 갱신을 하신 거죠. 그렇죠. 가서 네. 갱신하고 만화방에 갔어요. 네. 아, 그래서 거기 계셨구나. 네, 네. 그 여권 갱신하고 만화방 가서 네. 만화를 많이 보고 왔어요. 한 10권 넘게 보고 왔어요. 뭐 인상 깊은 만화 있었나요? 라면도 먹고. 네. 이누야 시킨가? 뭐 이런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욕 같은데요? 어떤 네. 할아버지가 네. 몸이 로봇으로 변해서 사람들 구하고 다니는 내용인데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원펀치맨. 원펀치맨. 네, 히어로가 그냥 한 대 때리면 악당들이 다 죽어요. 아, 보통은 그 우리 지난번에도 네, 네. 그 그리스 서사 네. 구조에 대해서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그 네. 영웅의 네. 그 서사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렇죠. 근데 원펀치맨은 그러면 한 방 때리면 다 죽으면. 네. 그 이렇게 위기를 겪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그만 한데 그렇죠. 네. 위기를 겪는 게 없고 그냥 네. 한 방 때리면 다 죽어서 네. 그 되게 나중에 못 읽겠더라고요. 아, 너무 웃기고 처음엔 그랬는데 네. 피로감이 쌓이더라고요. 고난이라는 그런 요소가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너무 그냥 가벼운 개그 만화라 더 이상 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냥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누야시키를 뽑아들어서 읽었는데 네. 그거는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소심하고 네. 그런 분인데 그런 능력을 얻게 돼서 또 이제 똑같은 능력을 받은 젊은이가 또 있는데 그 젊은이랑 이렇게 대결을 하는 상황이라 되게 그리고 작화가 좋더라고요. 굉장히 그 젊은이를 이기나요? 젊은이가 더 세죠 일단은. 아.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네. 그 능력을 잘 사용할 줄 몰라서 근데 굉장히 작화가 되게 사실적이고 또 일본의 어떤 일상적인 그런 여러 가지 모양들을 잘 그려내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원펀치맨보다는. 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냥 물어봤어요, 네. 궁금해서. 라면도 네. 먹었어요. 네. 라면 먹고 또 음료수. 네. 포도 맛 음료수 마시고 그리고 떡볶이 네. 맛 과자도 먹었습니다. 많은 걸 하고 오셨네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있으면 네. 별게 아닌데, 네. 그렇죠? 네. 그냥 뭐 하루 쉴 때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죠. 너무 행복해요. 네. 한 30불 들고 LA 가면 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꼭 현금이 필요해요, 근데 현금이. 네. 현금만 받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아. 근데 그 손님이 별로 없어갖고 네. 나라도 돈을 많이 쓰고 가겠다 그런 사명감에 돈을 막 쓰고 왔어요. 그러셨구나. 네. 저는 이제 뭐 몇 가지 일들이 좀 있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지난 토요일에 네. 저희가 저녁에 원래 이제 녹음을 해야 되는데 그날 같은 시간에 뭐 일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일이 두 개가 겹쳐가지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하나는 제가 졸업한 그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이제 이 지역에 사는 동문들을 네. 모아서 이제 뭐 신학교가 요즘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도 듣고 또 좋은 제안이 있으면 하고 뭐 이런 이제 시간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했었고 네. 예. 끝나기 전에 이제 다시 원래 있던 데로 가서 참석을 했었는데 그 행사는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이 동네에 그 인터페이스 모임이 있다고. 네. 그래서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회의를 하고 함께 이벤트를 같이 하고 또 어떤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같이 낼 수 있을까 예, 그런 메시지를 같이 논의하기도 하고 그런 모임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는 그 콘서트를 계획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지난 토요일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음악 콘서트였는데 두 명의 사람이 함께 그 공연을 만드는 거였어요. 네. 한 명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란 유대인이고, 예,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모르죠. 예, 그냥 뭐 서양인이죠. 그냥 이제 백인. 백인. 예, 그냥 백인이고, 사실 뭐 코가 좀 더 높고 뭐 이런 특징이 좀 있지만 사실 잘 모르잖아요. 거의 그런 특징이 요즘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예. 많이 섞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네. 겉으로 보면 아무튼 잘 모르는데 예, 그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그 자기 뿌리를 예,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팔레스타인에 가서 여행을 하면서 친구를 만나요. 팔레스타인인 친구. 네. 예, 그래서 그 친구와 우정을 나누고 그 친구도 음악을 하는 친구고 이 친구도 음악을 하는 친구여서 그 뒤로 같이 음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함께 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예. 근데 이 친구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영어로 된 노래도 하고 어떤 노래에서는 그 유대인인 미국인인 친구는 히브루로 노래를 하고 예. 같은 멜로디에 같은 가사를 가지고 이 팔레스타인인 친구는 자기네 스타일과 자기네 언어로 노래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자신들이 쓰고 있는 언어가 히브루와 얼마나 비슷한지 이런 걸 또 서로 또 그 단어들이 비슷하잖아요. 예. 그런 걸 서로 또 나누기도 하고 중간중간 이제 그 팔레스타인에서 찍은 영상들 함께 어디 여행도 가고 또 어떤 경험도 하고 했던 그런 영상들 또 중간중간 보여주고 너무 의미 있네요. 굉장히 의미 그거는 있죠. 그거는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이랑 친구가 돼서 네. 같이 음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렇죠.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네. 팔레스타인인 입장에서는 네. 불법 점거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우리한테 폭탄까지 쏘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은 잘못 안 했다 그러고 네, 그런 억울한 입장이고. 그러니까 현재 대치 상태에 있는 서로 원수끼리인데 그렇죠. 손붙잡고 다니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원수처럼 여기는 게 맞는데 이 두 사람은 거기에서 우정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평화. 평화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적극적인 평화의 메시지네요. 그렇죠. 예. 놀랍습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다르지만 얼마나 서로 닮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서로 가슴 깊이 평화와 공존을 위한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너무 감동적이네요. 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런 구체적인 관계 또 스토리에서 네. 감동을 가장 크게 느끼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도 사실은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동막골. 네, 네, 그렇죠. 동막골 이야기인가? 네. 그것도 사실 뭐 광년이 나오고 광년 나오고 뭐 그 머리 꼬꼬꼬 네. 그러면서 또 뭐 뻥튀기 터지고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네. 그래도 또 북한 주민들이랑 네. 남한의 남한 주민들이랑 그렇죠. 북한군이랑 이렇게 네. 정을 나누고 그렇죠. 그런 그 굉장히 이렇게 개인적이면서 이렇게 되게 소소한 그런 네. 관계인데 그 관계를 바라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피부로 다가오는 감동을 주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서로 어떤 대의적인 측면에서 생각이 다르고 이익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네. 전쟁을 하고 있지만 결국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만났을 때는 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서로 정을 나누고 네. 서로 사랑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네. 그런 내 이웃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더 부각시켜주는 네. 그런 아주 의미 있는 네.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좋네요. 그래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네. 네. 네.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특히나 이제 진보적인 입장에 서 계시는 분들이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딱 잘라서 그냥 저건 아니야 이러고 나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내 편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서 얘기가 안 될 것 같다 이러면은 더 이상 대화가 진전이 안 되는. 요즘에 좀 여혐 논란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혐 논란이요? 아니 그러니까 뭐 네. 가수들이 뭐 콘서트장에서 말 한마디 잘못한 것 같고 막 물어뜯는 거죠. 네네. 여혐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그런 걸 좀 느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네. 네. 서로 좀 다른 모양으로 생기고 했지만 그 다름 안에서 우정을 나눌 수 있고 그 다른 생각을 가진 채로도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예, 그런 사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예, 이념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예,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그게 평화로 나아가는 길이고 공존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닌가. 그게 바로 예수가 말한 이웃사랑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몇 개 있었어요, 지난주에. 금요일에는 트럼프의 취임식이 있었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영사관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아, 그날 닫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월요일에 간 거죠. 아, 그러셨구나. 네, 영사관에. 네. 그 트럼프 취임식 좀 보셨나요? 안 봤어요. 나중에 이제 짤로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보고. 아메리카 퍼스트. 예. 네? 네. 그 아메리카를 다시 그레이트하게 만들자. 이게 이제 캐치프레이즈잖아요, 트럼프의. 예, 그 얘기도 이제 또 하고 그랬는데, 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을 때만 해도 이게 좀 피부로 와닿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Unreal. 예. 근데 취임식을 하는 걸 보니까, 아, 이제 시작이 됐구나, 드디어. 그리고 제 이제 페이스북에 친구들이 다들 절망감을 표현하는 글들을 쫙 이렇게 올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아, 그 언리얼이랑 서리얼 있잖아요. 서리얼. 서리얼은 초현실이잖아요. 네. 언리얼은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네. 어, 당선되겠어. 그럴 리가 없어. 어. 네. 근데 이제 당선되고 나니까 서리얼이에요. 서리얼. 네. 그렇죠. 초현실이에요. 그냥 이 멘붕 상태를 넘어선 거죠, 그냥.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의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네. 예. 뭐 많은 우려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일단은 뉴스앤조이에서 그 트럼프와 함께 부상하는 보수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고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요, 보통 미국 대통령들은 취임식을 할 때 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네. 전통적으로. 그렇죠. 이번에 트럼프도 그렇게 했는데, 선서할 때 종교 지도자 6명이 나와서 각각 성경 구절을 읽었대요. 근데 그 중에 4명이 보수 기독교로 분류되는 복음주의자, 우리가 흔히 이제 에벤젤리즘 사이드라고 부르는, 예, 복음주의자가 4명이었고 가톨릭 신부 한 분, 유대교 라피가 한 분, 이렇게 6명이 섰대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 개신교를 대표하는 그 네 명을 전부 다 복음주의자로 채웠다는 사실이에요. 예. 보통 그 전에는요, 우리가 이제 메인라인이라고 부르는, 예, 주류 기독교계, 주류 개신교계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나갔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다 복음주의자로 채워졌다는 거죠. 뭐 오순절, 네. 이런 쪽. 네. 교단은? 남침례교. 그렇죠. 예, 이쪽으로 채워진 거죠. 그러니까 뭐 주류 개신교라고 하면은 이제 장로교, 감리교. 예, 감리교, 또 성공회, 루터교, 예, 이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복음주의 진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쪽은 이제 침례교, 그다음에 오순절파, 예, 한국에는 어디가 있죠? 순복음교회, 기아성, 순복음교회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단으로 분류되는 이제 신사도파, 네, 그런 쪽이 이제 복음 진영으로 나눠요. 네,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주류 개신교와, 그러니까 메인라인 교회들과 이 복음주의는 여러 이슈들에서 굉장히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라든지, 혹은 뭐 낙태라든지 총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는 그 기독교 사회정의 구현 단체 소저너스라고 있잖아요. 네, 소저너스 대표가 이제 함께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 하나도 없이, 예, 그러니까 메인라인 쏙 빼버리고 복음주의자들로 다 대체가 됐다라는 거죠. 이 복음주의는 미국에서 주로 이제 중남부 바이블 벨트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쪽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죠. 그래서 플로리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텍사스, 이 중남부를 잇는, 예, 그 지역이 이제 바이블 벨트라고 이제 불려지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티파티 운동에도, 예, 참여하고, 예, 그랬었죠. 그 당시 이제 티파티는 이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 보험 개혁안 있잖아요. 네. 네,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우리가 이제 오바마 케어라고 부르는, 그다음에 신자유주의를 옹호합니다. 예. 네. 그리고 미국을 다시 이제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계속 외쳤던, 예, 네,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그 말이 이분들에게 굉장히 큰 울림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Make America Great Again은 다시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회복시키자라는 그 말로 들리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주의자들이 다 이제 트럼프를 이제 지지를 했죠. 네, 그래서 뭐 칭찬하는 말도 많이 하고 또 뭐 또 그 제임스 로빈슨이라는 사람 예, 미국에는 특이한 게 있죠. 텔레 에반젤리스트라는 직업이 있죠. 그렇죠. 예, TV에 나와가지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설교하는 예, 케이블 방송국에서 설교하는 예, 그런 목사들이 있는데 이 목사들의 특징은 뭐 번영 신학 우리가 이제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라고 하는 번영 신학의 아주 대가들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 열심히 하고 그러면 착한 짓 하고 이러면 너 돈 많이 벌 거야. 네, 직장에서 성공하고 자식 잘 되고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트럼프 쪽에 서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또 폴라 와이트라는 그 여자분 있잖아요. 여자 목사님. 네. 이분도 이제 케이블 TV 출신이신데 네. 네, 이분도 이제 번영 신학에 아주 네, 대가죠. 네. 근데 여기 기사를 보다 보니까 저 모르던 게 하나 있어가지고 재밌더라고요. 2007년에 이분이 남편과 이혼한 뒤에 그 베니힌이라는 부흥사 아시죠? 알죠. 네, 한국에 한때 붐이었잖아요. 네. 베니힌 책이. 성령님 안녕하세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베니힌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의혹을 받았대요. 네. 근데 아무튼 나중에 뭐 또 2015년에 락 가수인 이제 다른 조선언 케인이라는 사람이랑 세 번째 결혼을 했다고 그렇게 여기 지금 소개가 돼 있네요. 논란을 덮기 위해서 결혼한 건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네.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뭐. 예. 네.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 복음주의자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을 뽑으라면은 빌리 그레엄을 뽑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한국에서도 이제 여러 번 와서 예. 뭐 부흥회 같은 거 인도하고 그랬었는데 그 아들이 프랭클린 그레엄이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네. 예. 근데 페이스북에 팔로워가 500만이 넘는데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전국을 돌면서 선거 전에 이제 부흥회를 하고 다녔는데 뭐라 그랬냐면 기독교 가치를 우선으로 내세우는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독교 집회를 열었대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평소에 동성애 이슬람 반대 이걸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 지지하는지는 뻔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이 복음주의자들의 열화 같은 성원을 힘입어서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 당선에도 이분들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네.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은 특히나 이번 트럼프 당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 진보 진영의 기독교인들과 그러니까 메인라인의 기독교인들과 또 복음주의 보수 진영이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화해와 일치를 이룰 것인가. 기독교 안에, 개신교 안에. 그게 하나의 큰 화두가 되고 있어요. 정치적인 성향이 서로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고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다른 극명하게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이 기독교인이란 말이죠. 똑같이 개신교인이고 예, 다니는 교회와 교단이 다르고 하지만 예, 또 좋아하는 목사님과 메시지의 스타일이 다르긴 하지만 예,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 넘어설 수 없는 장벽 같은 벽이 생겨버렸단 말이죠. 네. 예, 그게 드러났어요. 너무나 극명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가 미국 기독교계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 하여튼 뭐 그렇게 예, 좀 느꼈습니다. 이 걸 보면서.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지난주에 있었던 일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이 그 여성 행진 Women's March라는 게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취임식 바로 다음 날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열렸었죠. 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갔다 왔고 저희 교인들 중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거기 참석하고 오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어땠었는지. 저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가지고 거기에 못 갔는데, 예. 아무튼 뭐 제 친구들도 많이 가고, 예. 페이스북 친구들도 많이 또 갔다 온 것 같아요. 전국에서. 이 2017년에 이렇게 일어난 여성 행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이 모임이 도널드 트럼프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사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시위를 한 목적은 이 여성 인권과 성소수자 인권 증진, 또 이민자 정책 개혁, 그리고 인종 차별, 노동 환경 문제 제기예요. 네.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기독교계에 나뉘는 그 첨예한 이슈들, 네, 그것들과 더불어서, 네, 도널드 트럼프가 이슈화 시켰던 여러 가지 쟁점들이 여기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원래는 이제 그 워싱턴에서 모이려고 했었나봐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MLK 데이가 있었잖아요. 네. 네, 마틴 루터 킹 데이가 있었는데, 그 I have a dream 했던 그 연설을 했던 그 워싱턴 공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시작은 그렇게 됐대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거죠. 예. 이 운동이.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거예요. Women's rights are human rights. 예. 그러니까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 예. 그래서 인권 흑인 인권 운동이 열렸던 그 자리에서 이제 다시 이걸 리바이벌을 하려고 그랬던 거죠. 네, 상징적으로. 아무튼 그 이 시위 할 때 뭐 유튜브, 페이스북, 뭐 트위터 통해서 계속 생중계가 됐었어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봤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미국 전역의 시위 인원이 약 한 300만에서 400만 정도로 추산이 된대요. 훌륭하네요.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미국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1일 시위로 기록이 됐대요. 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 운동이 확산이 돼가지고 이제 168개국에서 408개의 행진이 있었대요. 네, 서울에도 있었대요. 서울 여성 행진.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런 일이 서울에서도 이제 일어났다. 한 2천 명 정도가 이제 참석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행진을 이 행사를 이제 주도해온 측에서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 측이 내세운 문구들이 분열적이고 인종차별적이고 여성 혐오적이라고 느껴서 대통령 선거 취임식 다음 날에 예, 그렇게 잡아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주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예, 이 시위는 단순히 트럼프를 성토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 사회 정의와 인종, 민족, 성, 종교, 이민, 의료복지 등 다양한 인권 문제를 위한 무대입니다. 이렇게 네.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제 생각에는 이 한국의 촛불 시위가 또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네.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트럼프라는 그 하나의 인간이 갖는 그 상징성이 너무 강력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네. 이런 시위를 평화 시위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촛불 시위를 인상 깊게 보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네.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아예 차치하고서라도 네. 트럼프라는 현상이 갖는 그런 여러 가지 반인권적인 차치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튼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갖는 이 반인권적 상징성이 너무 네.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사람을 끌어모은 거죠. 그것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렇죠. 집결을 시키는 거죠. 네. 이거 그 대선 전에 테이프가 공개가 된 거잖아요. 그 비디오 테이프인가 음성 테이프인가 음성 테이프죠. 예. 그게 뭐 캐비넷 턱이라고 그렇죠. 이야기했었던 뭐 그랩이라는 예. 용어 예.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예. 아주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그랩 그 예. 다음 단어가 예. 사실은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여성 비하적인 단어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성을 대상화 상품화 뭐 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게 너무 좀 심했죠. 예.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아무튼 트럼프가 갖는 어떤 의미가 네. 그렇게 강렬하게 대두가 된 거죠. 네. 네, 반 여성 인권.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아랍계 네. 예,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실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인권의 문제거든요. 네. 예. 그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일본이 미국의 적국이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일본에서 온 모든 사람들 2세, 3세를 포함해서 예, 그 사람들 전부 다 등록을 시키고 예, 그 사람들을 그 캠프에 가뒀어요. 예,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지금 다시 60년이 지난 이 시기에 그걸 반복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렇게는 제가 볼 때는 안 할 거예요. 트럼프는. 뭐 여러 가지 그 반대에 부딪힐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당신이 대통령으로 당선은 되었지만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라는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네. 네. 그래야 함부로 행동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촛불 집회도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가 네. 미리 막지 못했지만, 예, 지금의 이렇게 밝혀진 상황들 안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분노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예, 세월호 때 제일 이슈가 됐던 그 문구가 가만히 있으라였잖아요. 네. 예, 거기에 이제 반대해서 가만히 안 있겠다. 예, 나는 내가 해야 될 이야기를 하겠다. 라는 게 그게 민주주의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대의민주주의가 바르게 확립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흔히 말하는 제국주의 혹은 독재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됐던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됐던 거잖아요. 네, 한국에서. 한국에서. 네, 그렇죠. 그렇게 됐던 거죠. 네. 너무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된 거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게 그리스 철학자들이 우려하던 중후 정치의 모습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페이스북에서 어떤 사진을 봤는데. 네. 그 여성 행진에 참여한 이슬람 여성들이 피켓을 들고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 뭐 괴물이 아니고 뭐 그러니까 여성 우리는 인간이다 이런 네. 피켓인데 네. 그게 이제 아랍어로 이제 쓰여져 있는 거죠. 네. 꼬부란 글씨로. 근데 그 밑에다가 영어를 써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옆에 다른 여성은 우리 영어로 썼다. 너네들 무서워하지 않으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그 두 피켓이 의미하는 바는 아랍어로 쓰여져 있으면 무조건 무섭게 본다는 거야. 네. 네, 무조건. 근데 아랍어 자세히 보면 되게 귀엽거든요. 그 폰트나 이런 신기하죠. 게 신기하죠. 보고 있으면.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낄쭉낄쭉하고 이렇게 네. 꼬불꼬불하게. 네. 귀엽게도 볼 수 있는데 색안경을 쓰고 보니까 아랍어로 무슨 글자만 쓰여 있으면 테러리즘이랑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에 영화가 개봉했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그 Arrival. 네. 어라이벌이 드디어 한국에도 개봉했더라고요. 아. 근데 제목이 컨택트예요. 아. 제목을 옛날에 컨택트라는 영화 옛날에는 콘택트였어요. 이번에는 컨택트. 아, 그 미묘한 차이가 있군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영화 자체가 내용이 네. 굉장히 사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언어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서로 갈라지는 거죠. 네. 두려워하는 쪽과 이해하는 쪽으로 우리끼리 또 갈라지고, 그죠? 네. 또 이제 두려워하는 쪽들끼리 또 뭉치고 그렇게 네.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좀 연관이 돼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그 피켓 두 개 보고. 그쵸. 그러니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 이론이거든요. 네. 예. 서로 격리된 상태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지 않고 관계를 단절한 상태에서는 서로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게임 이론이에요. 네. 예. 더 나은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서로 믿지 못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상태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 예,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예,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여러 나라들이 뭐 중국이랑 네. 예, 여러 나라들이 서로 믿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갑자기 그렇죠. 끊어버리고, 예. 예,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서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어쨌든 그 참 이 트럼프라는 희대의 참 짱구 같은 사람이 세계 최강 대국의 짱구 같은 사람. 대통령이 돼가지고 네. 참 다들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어디로 튈지 네. 모르는 거죠. 네. 그렇죠. 예상이 안 되는 네. 행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오바마가 그 뭐 이런 ISIS나 이런 데 대처를 잘 못한다.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 오바마처럼 대처를 철저하게 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 자기 마지막 날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날 B2 비행기를 보냈어요. B2 비행기 아시죠? 네. 폭격기죠. 폭격기죠. 네. 그거 미국에 21대밖에 없는데 한 대가 이제 옛날에 터져가지고 지금 20대밖에 없대요. 네. 근데 한 대당 돈이 막 엄청나대요.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한 네. 비용이래요. 한 네. 대를 유지하는데 그리고 거의 폭탄값이 역사상 그것이 거예요. 실제 그 전쟁용으로 쓰인 게 네. 네 번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다섯 번째가 오바마가 퇴임식 날 썼대요. ISIS 폭격하러 미국에서 보낸 거죠. 32시간을 비행해가지고 ISIS 본거지는 아무튼 뭐 한 80명 정도를 80 넘게 네.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바마가 그 퇴임하는 날까지 열심히 ISIS랑 싸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트럼프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 우리가 이라크나 뭐 이런 데 주둔하고 있는데 그 석유를 뽑아먹지를 못했다. 앞으로는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뽑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네.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취임식 때도 네. 그 강조하면서 반복해서 얘기했던 게 네. America first. America 네. first.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생각만 하면 살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네. 지금 그런 여러 주둔하고 있는 여러 지역에서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이 그런 대통령이 그런 말 했을 때 같이 연합해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그 동맹국 거기 현지 동맹국 사람들 네. 동맹국 군인들에게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왜냐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그 나라의 뭐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와서 싸워주는 거라고 믿었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 너희들 우리의 자원을 뺏어가려고 와 있는 거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숨 걸고 거기서 주둔해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을 다들 지금 한마디로 위험해 다 몰아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상 미국이 그동안 뭐 이렇게 안 빼먹은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네, 다 이렇게 사실 자원 전쟁이잖아요. 네. 네, 아, 전쟁 일어나는 게 네. 그러니까 그 돈을 넣고 네, 또 나중에 뽑아 먹으려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건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거를 대놓고 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격이 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노골적으로 자신의 이기심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겉으로나마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싸운다 이런 게 됐다면 지금은 이제 그조차도 없는 거죠. 네.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우리가 거기 치안을 유지해 줄 테니까 석유를 받쳐라. 그러니까요. 네. 아니면 뭐 돈을 받쳐라. 자원을 받쳐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철저한 비즈니스 마인드로 네, 정치를 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동맹국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3차 대전이 일어나게 하고 싶냐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한다는 거예요. 그 트럼프의 그 말을 듣고 네. 만일 미국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한다면 그런 각오를 해야 될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싸우자라는 네. 얘기밖에 그렇죠. 안 되는 거잖아요. 옆에서 한참 네. 잘 싸우고 있는 동료를 네. 하루아침에 적으로 만드는 그런 언행을 하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으로서 해서 안 되는 네. 말을 그냥 한 거죠. 네. 참 안타깝죠. 짱구입니다, 짱구. 네. 그런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게 예,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네. 예, 그 정도 이제 지난 주에 제가 좀 예. 여태까지 근황이었어요? 예, 기억에 남는 이야기도 이었어요. 네. 네. 그럼 이제 댓글로 한번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황 이야기가 좀 길었네요. 아니 근황 이야기를 기사랑 연계를 하셔서. 아 네. 아 우리 기사 소개할 것도 있잖아요. 기사 소개요? 네. 제가 잠깐 할게요. 네. 그 뉴스앤조이의 반기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반기문 교계 찾은 반기문 성소수자 신천지 해명의 진땀. 그래서 반기문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뭐라가지고 그런 걸. 지지율을 올리려고 네, 행사를 많이 유세, 했죠. 유세를 네. 하는 거죠. 유세를 하는 건데 다 역효과가 나오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기식으로 계속 뭔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때마다 뭔가 그때.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이슈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아까 그 트럼프 기사랑 많이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보수층의 보수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는 대부분이 많이 보수니까 그죠? 그리고 또 반기문은 스스로를 보수라고 포지션을 그렇게 잡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찾아다녀야죠. 그래서 이제 개신교 연합기구를 찾았다. 예. 그래서 세 군데를 찾았습니다. 네. 서울 종로에 있는 세 군데가 다 종로에 있나 봐요. 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예, 교회협의라고 하고 김영주 목사님이 이제 총무 그리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이죠. 한기총 네. 이영훈이 대표죠. 그 문제 많은 한기총이죠. 네. 네. 그리고 한국 교회 연합 이걸 한교연이라고 하죠. 네. 정서영 대표장. 네. 그래서 차례로 방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 어떻게 한국 기독교 이 교회를 대표하는 기구가 이렇게 세 군데냐? 이게 역사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한기총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선거 문제, 네. 뭐 또 뭐 이단 문제, 뭐 여러 가지로 한국교회연합이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에 대부분의 교단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거기서 이제 교단들이 많이 빠져나온 거죠. 네. 가장 큰 교단이 우리나라의 예장 통합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합동이죠. 아 그래요? 네. 합동으로 바뀌었어요. 백석이랑 이렇게 연계하면서.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원래 통합 측도 한기총에 있었는데 나오면서 네. 한기총에는 사실 큰 교단은 오순절 저기 뭐라고 하죠? 기아성이죠? 기독교 대한 뭐 이게 기아성인가요? 기아성 거기 조용기 목사님 네 순복음 네 순복음 네. 그 한기총의 제일 큰 교단은 기아성밖에 안 남았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한국교회 연합에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이영훈 목사가 그래서 그렇죠. 거기 총회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 2017년 1월에 다시 한국교회 연합이랑 이 한기총이랑 합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교회 연합 단체가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데 그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교회협 네. 여기는 약간 진보적인 곳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는 진보적인 곳이고 감리교나 여기가 제대로 된 데죠. 네, 여기에도 그 예장 합동도 여기에 소속이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장 합동 여기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도 소속돼 있고. 네. 그래서 여기는 약간 진보적인 곳이고. 그렇죠. 아 한국 기독 한기총은 보수 꼴통이고. 그렇죠. 한국 교회 연합 한교연. 네. 여기는 약간 보수랑 그 중도 이렇게 섞여 있는 데인데 한기총이랑 한교연이 이번에 합친 거죠 다시. 그렇군요. 그랬어요. 네. 어쨌든 근데 이제 교단도 들어가지만 이제 개별 교회들이 이제 우리는 여기 가입한다 저기 가입한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런가요? 모르겠네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한 교단이 두 군데 다 가입돼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럴 네, 수 있겠네요. 그런 것도 네. 있는 것 같아요. 한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자세히는 잘 몰라요 저도. 네. 교회협이 네. NCCK인 거죠? 그렇죠. 약자가? 예, 교회협의회는 저기 WCC? 아니 그건 월드. 그렇죠. 거기에도 네. 가입이 돼 있어요. 네네네. 예, 거기에도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아, 뭐 한기총은 WCC 자체를 이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끝까지 약간 진보적이고 보수적인 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네네. 어쨌든. 아 저도 헷갈리는데 그. 아 저도 엄청 헷갈려요. 일반 그러니까. 성도님도 네. 얼마나 헷갈리시겠어요 이게. 네. 이름 다 비슷비슷해요.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교회협. 네. 네. 그렇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 네. 그다음에 한국 교회연합 한교연. 그렇죠. 네. 세 개인데 아무튼 두 개는 합쳤다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KNCC. 네. 네. NCCK. 모르겠어요. 네, NCCK. NCCK. 예, 예 NCCK. 그래서 이제 반전 총장은 UN 재직 당시 성소수자 차별 반대에 앞장섰다. 2010년 동성애자 차별법 철폐를 각 나라에 촉구했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사실은 이제 동성애를 옹호한 거죠. 네. 네. 그리고 2014년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 기조연설에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을 향한 공격에 소리 높여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보수 기독교 안에서 반 전 총장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물로 지목됐다. 네. 그래서 이혜훈 의원이라고 네. 옛날 지금은 바른정당으로 나왔죠. 바른정당. 네. 네. 근데 뭐 한 달 전만 해도 새누리당이었죠. 예. 예. 이혜훈 의원이 기독교인이라 한 6개월 전만 해도 반 총장을 굉장히 비판했어요. 예.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고요. 왜요? 그 이 이슈 때문에? 이 이슈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혜훈은 사실 완전 보수 기독교의 그런 기조를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동성애와 이슬람에 반대하는 사람이죠. 어쨌든 네. 그걸로 지지를 얻는 사람이에요. 이 네. 아주 기독교의 보수적인 기독교의 지지를 얻는데 정확하게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네. 어쨌든 그 한기총 여기 가장 보수적인 데죠. 여기서 네. 이제 처음 이제 묻는 질문이 그거죠. 동성애와 성소수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한기총 이용규 전 대표 회장이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동성애와 성소수자. 반 전 총장은 기회를 줘서 정말 감사하다며 생각을 밝혔다. 제가 LGBT를 지지한다는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의 인권과 인격이 차별받아서 안 된다는 입장이다. 차별받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지지하는 것뿐이다. 유엔 총회 결의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교황도 그들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말씀했다. 인종, 성별, 종교, 연령, 국적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인간은 동등한 권리를 향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언급한 것이지 특정한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 대표회장은 좀 더 확실한 대답을 원했다. 그는 어디 가서 성소수자 문제를 해명할 때 그들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치유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해달라. 그러면 굉장히 클리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예예라고 말할 뿐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이거 낙인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네.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치유의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그 죄라는 얘기예요. 네. 네.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네. 이렇게 이제 못 박아버리는 거죠. 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답은 잘한 것 같아요. 네. 네, 반 총장이. 네. 이렇게 역시 이 기름 장어. 그러니까 이거 이 말도 아니고 저 말도 아니게 잘 빠져나가신 것 같고. 근데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클리어하고 명확하게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지금 대선 후보가 안희정인 것 같아요. 네. 안희정은 그들의 취향, 그들의 성적인 그 정체성이다. 선택이다. 우리가 네. 뭐라고 할 수가 없다.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굉장히 진보적인. 네. 그리고 개인의 어떤 자유와 성 정체성을 그냥 인정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여기 지금 반 총장, 네. 반 전 총장이 이야기한 것 중에 유엔 총회 결의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그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또 교황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답은 잘한 것 같은데 가만히 살펴보면 변명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요? 합법적이고 또 권위 있는 예, 그런 기관들의 결정과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끌어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말한 거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본인이 예, 그 당시에 UN에서 사무총장으로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와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얼버무린다는 거는 저는 이미 반 전 총장은 넘지 않아야 될 강을 넘어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정치인으로서 그 지지자들을 바로 앞에 두고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닌 듣고 싶어하는 말의 정반대의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네. 근데 이제 네. 보면은 그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라고 진보 정당은 스스로 얘기도 안 하죠 요즘은 그죠? 예, 네. 중도 야당 그냥 야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야성을 잃은 야당. 예, 네. 진보라고 스스로를 얘기를 잘 못해요 민주당이 그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도 교회 찾아다니면서 아 우리 동성애 지지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진짜 대놓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사실은 힘들어요. 이 엄청난 그 인원이거든요. 기독교라는 그런 정치적인 힘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는 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앞에 두고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정확하게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안희정을 굉장히 높이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쵸. 굉장히 클리어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렇고 요청을 이제 하는 거죠. 요청. 이 새 기독교 단체에서 요청을 하는데 이게 그 단체의 성향에 따라서 요청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교회협 여기가 진보적인 곳이에요. 네. 교회협 김영주 총무는 남북 분단 어려움 속에서 이념적 갈등을 많이 해왔다. 남북 관계가 화해되고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 잘 살펴달라.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네. 요청을 했고요. 한기총에서는 이영훈 대표장이 이념과 경제 양극화 현상이 극단으로 가고 있다. 보수와 진보 이념이 균형을 이루고 경제 양극화도 해소될 수 있게 많은 신경을 써달라. 이것도 굉장히 균형 잡힌 그런 요청이라고 할 수 있네요. 네. 뭐 그래도 괜찮은데 한교연에서는 조금 뻔뻔스러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한교연 정서영 대표장은 종교인 과세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했다. 이거는 굉장히 그 이익단체적인 내 내 밥그릇을 돌려줘. 굉장히 이익단체적인 얘기를 했어요. 예, 어쨌든 아 이게 딱 단체의 어떤 그렇죠. 그 성격이 딱 드러나네요. 한마디로.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반기문이 교계를 이렇게 열심히 찾아다닌 거는 뭐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트럼프가 한 걸 보면서 이제 네. 한국 보수 기독교를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보아지네요. 그 네. 참 이 뭐 그러니까 이영훈 목사가 네. 지금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네. 목사잖아요. 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죠. 그렇죠. 여의도 네. 순봉교회. 뭐 현재도 사실 조용기 목사가 큰 영향을 행사했겠죠. 그렇죠. 뭐 부목사는 사실 다름 없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참 그런 대형 교회 목사들이 이런 정치인들이 찾아다니면서 표를 부탁하는 대상이 됐고, 네. 그렇죠? 이제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이 그런 대형 교회 목사들을 찾아다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런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런 걸 받아주잖아요. 흐뭇해하면서. 그렇죠? 나 이 정도 돼. 네, 마치 큰 자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정치인들의 요청을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들어주고. 그렇죠? 네, 그렇죠. 참 그런 게 참 역겨운 모습 같아요. 종교인으로서.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종교인은 네. 종교인을 종교인답게 하는 것은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낼 때 그 네. 종교에 기반한 이 사회에서 뭐가 잘못되어 있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길을 제시를 해줄 때 그런 목소리를 내줄 때 네. 그게 제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이 그랬고 예, 그 뒤에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물론 간디도 그 전에 그랬고 예. 그런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많이. 네. 예. 그런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교회가 정말 진짜 교회다. 네. 예. 정말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아요. 예. 모두를 적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예. 어제까지 내 동료였던 사람들을 내일부터는 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네. 예.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적의 어린 눈빛으로 쳐다본다는 게 그거 이렇게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그 단 한 사람만 앞에 있어도 그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네.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도 바꾸고 이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사람이 심지가 굳지 않으면. 네. 근데 이 정치인들은 사실 뭐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사실은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을 수 있는 게 정치거든요. 네. 그리고 함께 뭔가 일을 해나갈 수 있게 하는 그 기술이 정치란 말이죠. 네. 근데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해야 되는 거겠지만 그래도 그 하나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여기에 가서 저 얘기하고 저기 가서 딴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자신만의 그 통합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그게 바로 정치 철학이고 그게 통치 철학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진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모든 걸 다 분석해서 내가 이 말을 하면 10명 중에 6명이 나를 따라오실 때면 내가 어떤 생각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지 간에 난 이 말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거기엔 그렇게 말해도 그 진정성이라는 게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6명도 따라오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얄팍한 수를 쓰면 네. 예, 그게 절대 좋은 수가 될 수 없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능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은 여기서 여기 모인 사람들과 저기 모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기 그쵸. 때문에 말이 안 흘러나가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뭐 말만 하면 그럼, 어떤 행동만 네. 하면 바로 뜨잖아요. 기사에다 뜨니까. 예, 기사에도 뜨고 또 SNS에도 뜨고 뭐 여러 가지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얘기들까지도 많이 뜨니까 예, 이제는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좀 마음에 불편했던 게 네. 그 기독교인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좀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찾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거는 뭐 저는 오케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이 교회 안에 있는 탑다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원리를 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반기문이. 그렇죠. 머리만 조지면 된다. 네. 그러면 그럼 지도자들만 찾아다니면 지도들이 다 내 말을 전달해 주게 되어 있다. 이 사람들의 마음만 얻으면 교인들의 마음까지 다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근데 그게 사실 맞잖아요. 그렇죠. 이 대형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절대적인 탑다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예, 그게 있는 거니까요, 그죠? 네. 목사님 말하면 그게 뭐 하나님 말씀이고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거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속이 상해요. 네, 그러네요. 네. 네, 속이 많이 상하네요. 네. 네, 그 교인들 전체들을 바보로 알고 있는 거죠. 목사만 이렇게 구워 삶으면 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구워 삶아지는 거다 이렇게 보고 그쵸. 있는 거니까 주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개체들로 주체들로. 인격들로 교인들을 바라보는 게 아닌 거죠.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생각이 든 건데 이런 방식의 만남이 아니라 네. 예, 정말 분명하고도 또 통합할 수 이분이 지금 뭐 사회 통합한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메시지를 던지는 게 더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메시지 사람 없죠. 저는. 가서 변명하듯이 예, 네. 뭐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내 상황은 그때 이걸 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변명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생각 있는 예, 자신의 철학과 예,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바탕을 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네. 그 사실 기자들을 네. 구워 삼는 게 제가 볼 땐 정치가로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자들 구워 삼는다는 건 기자들이 납득할 만한 얘기를 해야 기자들이 그렇죠. 기사를 잘 써주면 네. 지지율이 올라오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은 계속 기자들 나쁜 놈들이라고 하고 그 네. 얘기 했었죠. 네, 나쁜 그것도 놈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따라하는 거 아닌가? 트럼프 따라잡기? 저는 그냥 정치적인 감각이 하나도 없다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그 안철수가 지지율이 올라가지가 않은 게 팟캐스트랑 연계를 전혀 안 했어요. 그런 제 3지대 언론이랑 연계 플레이를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오로지 이 주류 언론과 아니 그런 고귀하신 분이 그렇죠. 팟캐스트 따위에 나올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진보 언론 이 진보 언론 자체를 무시한 거죠. 그리고 진짜 웃긴 거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서 팟캐스트 이 진행자들이랑은 전혀 교류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저희 방송에 만약에 출연할 의지가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저는 쳐다보기도 싫은데요. 한때 지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한때 지지죠. 부끄럽습니다. 네. 네. 저희 그럼 이제 댓글 소개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거의 한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네. 큰일 났네. 근데 오늘 댓글을 보다 보니까 엿장수님의 글이 안 보여가지고, 예. 네. 어떻게 되신 건가? 매주. 그러게요. 두 개씩 올려주시죠. 나보기가 역겨워하실 때에서. 네. 말없이 거의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 그 예. 그, 저도 눈 빠지게 기다렸는데 안 올라오시. 쓸쓸하고 외롭다라는 글을 마지막으로. 맞아. 예. 예. 제가 볼 때는 뭐 한 주 정도 쉬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엿장수님 빨리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댓글을 그럼 한번 좀 보죠. 그 지난 주 중에 또 그 이재용 뇌물죄 영장이 기각이 됐었어요. 네. 예. 그렇죠? 조의연 판사라는 분인데. 왜 그랬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근데 저도 이제 좀 듣다 보니까 네. 뭐 이게 무죄 판결이 난 건 아니니까. 구속 수사를 안 한다. 그냥 구속 수사를 안 한다는 그거였죠? 거니까. 그렇죠. 네. 예. 뭐 결국에는 감옥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네. 네. 아무튼 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점점 이게 장기전으로 가는 거죠. 이 탄핵 심판, 탄핵 인용이나 이런 국면이 굉장히 이제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거고. 네. 저는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국민들이 지금 지쳐가잖아요. 지쳐가고 힘들어가지만 그러는 동안에 또 내공도 쌓여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아니 그 매주 그걸 계속 나오시는 건 힘들죠. 그렇죠. 힘들지만 아니, 이제는 촛불 집회의 네. 그 인원은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맞아요. 계속 되고 있는 것이 중요한. 뭐 저는 촛불 집회가 이제는 안 나와도 우리가 이제 이 정치 개혁의 동력을 촛불 집회만 두면 언젠간 사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는 삼성 불매 운동이나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제는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동력이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대선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경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다시 이제 창출해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아리오바오님께서 남겨주셨었고요. 또 아리오바오님께서 지난주 이제 방송 들으시고 또 남겨주신 게 있는데 우리 애너님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 네? 아브라함의 마누라 배신 사건? 아 예. 그래서 제가 그 아리오바오님께서 지난주에 댓글 달아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오독을 해서 잘못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리오바오님 말씀하시고자 했던 거는 그 열강의 왕들이 약자의 부족을 강탈하는 방법으로 그런 악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뜻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를 아비멜렉이 빼앗고 네네네. 이런 거는 네. 아브라함이 한 게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예.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저도 사과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아리오바오님 이번 주에 글을 많이 남겨주셨네요. 그러게요. 예. 구원론 잘 듣고 있습니다. 기존 교회들은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을 이단시합니다. 이러한 팟캐스트가 아니면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교회에서 얘기되지 않고 금기시 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현상이 더 이단적입니다. 이단적이라는 말이 더 이단적이지만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해방신학을 따로 배운 적은 없는데도 해방신학에서 말한 구원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팟캐스트의 영향이겠죠. 고마운 일입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죠? 사실 뭐 해방신학, 민중신학 한국에서 일반 교회에서 얘기 듣기 쉽지 않죠. 네. 네. 또 해방신학이 가진 그 예수의 인간 해방의 메시지 이거를 제대로 전하는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 그게 현실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책도 읽으시고 또 본인 교회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시더라도 그분 말씀만 들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예, 다른 이야기도 들어보고 예, 본인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함께하는 세상께서 이 나라가 썩었다. 썩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썩어가는 것도 아닌 이미 진작부터 썩어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그 썩음을 잠시 잊고 기본 양심은 기대했건만 그러나 썩은 것은 썩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의 의미도 아닌 불상사납고 냄새가 진동하는 더러운 것. 그래서 이회수 씨는 이것을 구역질이 난다고 하던가. 이거 뭐 조희연 판사 얘기하는 거네요. 100% 빼도 박도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그 사람들 마음이 거의 다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네. 조희연 판사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끌어올랐는데 욕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판사인데 그래도 어, 법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일 텐 이런 또 우리가 알지 못하게 갇혀져 있는 그런 박스가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마음껏 욕해도 됩니다. 네. 타겟하고 욕해도 되는데 그 또 이제 네. 또 신문이라는 데서는 이 사람 굉장히 되게 공정하다. 어, 그리고 굉장히 균형 잡힌 걸로 유명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근데 굉장히 그냥 얼핏 생각만 해도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예. 저는 사실은 그 이 기사는 별로 팔로우업을 못 했었어요. 네. 그 이제 조희연 판사 기사는 네. 정확히 어떤 판결을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뭐 법리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어 그걸 기각할 사유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뭐 법률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늘상 법 이 그렇잖아요. 네. 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말을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엮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 법은 그렇습니다. 이 모두가 공통된 합의된 생각에 어, 어긋나서 판결이 나아지는 것은 저는 그거는 법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상식에 어긋나면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공통적인 합의에 전혀 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면 그거는 법이 아무리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법을 고쳐야 돼요. 네. 예, 그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됩니다. 네. 예, 그렇게 어, 법리적인 해석을 막 내려가지고 예, 유죄인 사람을 무죄로 만들고 또 무죄인 사람을 유죄로 만든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허다하죠. 예, 그러니까 어, 제발 좀 상식에 맞는 예, 그런 판단을 예, 여러 법관님들과 또 우리 헌재에서 예, 해주기를 강력하게 바랍니다. 나라가 부패했을 때 최후의 보루가 사법인데 사법부인데 사법부가 완전히 썩어서 어, 희망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서 사법부를 개혁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들 입을 모아 얘기하더라고요. 전문가들. 근데 예. 사법부 개혁이 잘 될 리가 없어요.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되기가 힘든 건데 네.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정말 희망이 없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 저는 특검의 활동을 보면서는 어,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네,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우, 뭐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양의 일을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네. 사실은 뭐 어, 전혀 어떤 개인의 이익이나 이런 걸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거 한다고 돈을 네. 뭐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어, 오로지 명예, 오로지 명예 하나를 가지고 하는 건데 네. 사람에게 명예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명예 욕 하나로도 그렇게 하는 건 정말 훌륭한 일이다. 네. 더 활활 타오르는 명예욕을 가지시길 바래요. 저는 좀 이렇게 아니, 정말 법관이면 헌재에서도 네. 좀 그런 명예욕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깨끗하고 정의로움으로 살아야죠 평생을. 그게 되나요, 근데 네. 그렇게 사람.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네. 사실 네.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네.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다 아무튼 출세하려고 사시 합격하고 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유,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또 사실이긴 하죠. 예. 그래서 또 이제 함께하는 세상님 마지막으로 육지에서 얼마 전 남녀 중고등학생 40명이 이곳 제주에 와서 지역교회와 연합하여 마을 어른들에게 효도잔치를 하였다. 약 60명의 어른들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안마도 하고 어른들에게 어리광도 부리며 늦은 시간까지 어른들과 함께 보냈다. 서툴은 손길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도 하며 우스꽝스러운 율동의 어른들에게 애교를 떨고 뽕짝을 부르며 어른들께 즐거움을 드리는 아이들의 모습. 그들의 초롱초롱하고 예쁜 눈동자 속에는 무엇을 꿈꿀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굉장히 좋은 즐거운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어, 제주도로 여행을 갔나 봐요. 육지 아이들이. 네. 육지 아이들이. 네. 아 갑자기 네. 세월호 아이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러네 좀 짠해지네요. 네. 네. 네. 그 아이들도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게 하는 생각이 또 들면서 그러게 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네. 아무튼 우리 아이들이 예, 이 젊은 세대가 네.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 탄핵 전국 촛불 집회 이런 걸 경험을 하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자라난다면 예, 그러면 그들이 살아갈 세상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예, 그런 좀 희망을 품어봅니다. 네. 네. 저희가 소크라테스의 국가론 옛날에 했었잖아요. 네. 헬레니즘 할 때. 네. 국가론이 결국에는 그 교육이거든요. 그렇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뭐 체육과 음악과 또 철학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야 된다. 이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시민들이 다 그런 그 정치 참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정치가 네. 잘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소크라테스의 국가론에서의 정치 철학은 엘리티즘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는 모두가 다 참여하는 거거든요. 모두가 다 통치자, 모두가 다 주권자로서 참여하는 건데,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의 국가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통치자에 대한 교육인데, 저는 이번 최순실 사태가 모든 국민들, 다시 말해서 중고등학생들까지 네. 정치에 대한 어떤 각성을 대오 각성을 하게 했다. 큰 교육이 됐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 중고등학생들이 정치에 가지고 있는 이 관심이 앞으로 계속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 이렇게 한번 깨어난 정신이 다시 잠들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핸드폰을 붙들고 있는 한 중고등학생들이 핸드폰을 붙들고 있는 한 페이스북을 하고 트위터를 하는 한 이게 점점 더 관심이 깊어져 가고 더 구체적이 되어 가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어떤 감각이나 지식이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저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너무 요즘에 기특하고 예, 희망을 느끼고 네 맞습니다. 네. 네 젊은이들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네. 구원론 쭉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오늘 지난 주까지 이제 마지막 시간 아닌가요? 예, 해방의 네. 구원론까지 이야기를 이제 했었고 네. 오늘은 이제 과정 신학의 구원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간이 벌써 좀 많이 갔어요. 그럼 딱 한 꼭지만 해주시고 다음 주로 넘기죠. 예, 벌써 한 네. 지금 거의 한 1시간 20분 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 10분 안에 이거를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한 꼭지만. 이게 뭐 어떻게 한 꼭지를 이게 해야 될지. 예. 한 문장만 읽어주세요. 네. 일단은 그 과정 신학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신학적으로는 신관이라고 이야기하는 예. 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 이 구원 과정신학의 구원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러한 과정신학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관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오늘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개괄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예. 그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네.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그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전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압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힘이 과정신학에서 볼 때는 강압적인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설득적인 힘으로 일어난다. 이게 사실은 구원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키가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적인 신론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힘이 세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걸 다 아시고 예,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네. 예,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황제와 같은 힘을 가진 모습으로 그려져요. 네. 예, 그래서 이 우주의 보좌에 앉아 계신 보좌 위에 앉으신 예,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통제하는 하나님으로 그려지는데 그것이 과정 신학에서는 다르게 이해된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과정 신학에서 이해하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어떤 것을 이끌어 가거나 이뤄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 사람들 혹은 생물들, 예, 또 무생물들까지도, 예, 그 설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랑의 어떻게 보면 최고봉의 그 을 실천하신다라는 이해를 달리하고 있어요. 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예, 이 점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설득적인 사랑을 개별자들이 얼마만큼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해놓고 그대로 실행되도록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설득적인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그 때때에 맞는 비전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실행해 나가고 얼마만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달성한다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설득적인 사랑에 설득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에 맞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받아들이는 능력이 약하다면 굉장히 조금밖에 삶에서 실현 못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는 좀 동떨어진 모습으로 느리게, 예, 가는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인간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냐를 생각해 보면, 인간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신적인 부름과 설득에 100% 열려 있었던 분이었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심전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네. 예. 그런 삶이었던 거죠. 네.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고전적인 신학에서 우리 전에도 얘기를 한번 했지만 예수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과정신학의 예수는 그러한 면에서 풀리 인성을 가지고 있었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열린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예, 그러한 말하자면 수용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풀리 디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죠. 예. 좋네요. 네. 그렇게 이제 예수를 이해를 한다면 이제 구원의 길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 한번 해보죠. 알겠습니다. 네. 너무 계략적으로만 이야기했죠. 되게 중요한 얘기 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또 시간이 좀 됐으니까, 네. 이 정도에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네. 저희 애너님이 한국에 조금 늦게 가시게 되셨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 2월 중순쯤에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네, 함께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또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네. 애너님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제가 별로 한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시고요. 네. 예, 하나님의 설득적인 사랑에 마음을 오픈해 보시면서 이번 한 주를 지내시길, 예,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